시장 더 라이브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온라인 가족 여러분, 충남 도지사 민주당 당원 안희정입니다. 여러분들과 앞으로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의견 주시면 그 의견을 주제로 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국회 탄핵 가결 시점이 이제 하룻밤 남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권 재민과 주권자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내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과 야 3당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탄핵을 상정했고 대통령 탄핵안을 내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결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책에서 봤던 지난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1960년 대구의 2.28 이승만 대통령 때입니다. 60년 2월 28일 대구의 학생들이 1200명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120명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산에 3.15 학생무브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발포로 인해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87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3.15 마산 학생무브의 힘을 받아 서울에서 4.19가 일어났습니다. 이 4.19 18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6,25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재앙입니다.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에서 그 주권자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독재자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죽음과 부상을 당했습니다. 50년 전의 일입니다. 대구의 2.28, 마산의 3.15, 서울의 4.19 혁명,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죽어나가야 됐고 수천 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주권자가 주인인 대한민국 민주주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4.19 혁명이 곧바로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5.16 쿠데타가 이 역사를 다시 되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0년대, 70년대 많은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1979년 10월 16일 부마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197명이 부상을 했고 관련자 12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그 독재자는 자신의 부하가 쓴 총탄에 사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우리는 서울의 봄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희망을 갖고 1980년 독재자 박정희 시대를 끝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부푼 꿈을 갖고 1980년 서울의 봄을 맞이했지만 1980년 5월 개헌군은 광주 시민을 자유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또한 신군부의 군사 쿠데타를 반대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했습니다. 2009년 광주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정부가 발표한 공식 집계한 191명의 사망자 이외에도 이 광주 항쟁으로 인해서 직접적 사망 원인에 이른 모든 숫자를 합치면 606명의 시민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5.18을 뒤로 한 채 1987년 60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로 대표되어지는 신군부 쿠데타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60 항쟁의 헌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7년 60 항쟁은 부상자 3,467명에 이르는 많은 시민들의 부상과 이한열 열사의 죽음을 바탕으로 60 항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자들의 이 권력형 부패와 인권 유린과 이 불법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1960년, 1980년, 그리고 8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권자들은 저 거리에서 이 국가의 주인이 주권자임을 선언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주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다 못 만들었나 봅니다. 지금 6주째 이 촛불광장의 주권자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권재민의 그 역사를 현실 위에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사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이 촛불광장의 주권자의 행동이 성숙한 우리의 역사에 힘입어서 지난 1960년 독재자 이승만의 그 총탄과 5.16 쿠데타로 장악한 박정희 독재 정권의 폭력과 물리력에 의한 시민의 부상이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대가 증명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주권자들이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나서는 데는 역시 권력을 차지하고 걸터앉은 분은 국민들을 아직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이 6주의 기간 동안 보여준 이 주권자의 민심보다도 더 명백한 주권자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시절 이 독재자들은 망명을 했거나 죽음으로 그 권력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민주헌법이 헌정 질서에 따라서 이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국가 권력이 저는 민주적으로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와 사퇴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의결은 정당한 것이며 주권자의 뜻에 따른 헌법적 의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3당은 주권자의 뜻과 그 주권자의 뜻이 표현되어지는 헌법정신과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저희들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민철님 지지합니다 이랬는데 고맙습니다. 이창렬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예, 지사님 역사교수 같아요. 저 머리 스타일로 잘생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머리 스타일이 뭐가 되세요? 아, 이재팔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충남의 아이돌,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저는 이 촛불광장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의 현실과 주권자임을 선언한 저 위대한 촛불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고안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 촛불광장에 표출되어지는 주권자의 뜻이 좀 더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인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 6주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탄핵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 형식적 탄핵 절차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 왜 사퇴 안 할까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란다면 지금 사퇴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 판단 아닐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이 현재의 국정 공백 상태, 지금 아무것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런 결정도 우리는 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즉각 물러나주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자세가 아닐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뜻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사퇴와 그리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옆에 주변 사람이 이득을 챙겼지 나는 이득 챙긴 거 없지 않느냐 이런 항변을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권자들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형법적인 그 진실 유보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지도자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저는 주목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끝나고 2013년 취임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일해주길 바랬습니다. 국정원 댓글권에 대해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대선 때 보니까 국정원 국가기관이 댓글을 달아서 본의 아니게 제가 그 댓글에 응원을 받은 꼴이 되었습니다. 저의 거취까지 포함해서 이 국가기관의 민주주의 선거를 방해하고 그것을 훼손시킨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수혜자가 되어버린 제 처지도 지금 매우 곤란합니다. 대통령님, 국민 여러분, 제 거취는 거취대로 국민 여러분께 여쭤보겠지만 국정원 선거 댓글 문제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통령을 시작하실 수는 없었을까요? 그게 상식적인 대화의 출발 아니었을까요? 그 국정원 댓글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조직을, 그 검찰의 총수를 그런 식으로 쫓아내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지도부들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 비망록을 선거 때 그런 식으로 불법 유출시켜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읽어야 되고 결론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왜곡시켜서 노무현 정부 때 NLL을 포기한 것처럼 선거에 흔들어대던 그 행태, 저는 어떻게 당을 떠나서도 어떻게 국가 지도자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이 출발선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어찌합니까? 헌법에 따라서 선거 절차를 마쳤고 이 선거 절차를 뒤집는 것은 우리 헌정사와 국민에게 더 없는 고통과 국가적인 위기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여진 모든 노력들은 오늘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갖는 것,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하거나 즉각 사퇴하라고 했던 그 원인은 미르나 K재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걸 가지고 좀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당신들께서는 주권자들로부터 신임을 잃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즉각 사퇴를 결정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는 대통령의 이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적인 우리 의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과 헌법 질서를 꼭 지켜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내일이면 우리는 대통령을 탄핵할 것입니다. 또한 몇 개월 이내로 헌법재판소는 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또 이미 명백한 현 대통령의 헌정 유린과 신뢰의 상실과 불법의 자행의 근거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촛불 광장에 있는 주권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잘못 보면 대통령 하나 쫓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지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주권자들은 다른 희망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민주주의 제도가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반복되어지는 옛날에는 독재자들이 더 오래 해 잡수시겠다고 버티고 총칼로 국민을 쏴 죽여서 국민들이 나가서 싸웠던 것이지만 87년 60항쟁 이후 현재 6번에 이르는 이 현재의 대통령제가 오늘의 이 현실에 이르고 있다면 여기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촛불광장은 주권자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대통령은 국민들과 주권자로부터 불신임 당했고 이미 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나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갖고 미래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의회의 지도자들과 정당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책임있게 숙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정당인으로서 부끄럽게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 규탄의 저 촛불 광장으로부터 대안으로 현실에 우리 정당과 우리의 의회가 그래 대통령 쫓아냈으니까 의회랑 민주당이랑 새누리당이랑 잘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신뢰 안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십니다만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들어놓고 있는 민주주의 헌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입니다. 그 불신은 출세하고 잘났다고 지금 이야기되어지는 한국사회 지도자 모두에 대한 불신 아닐까요? 정당은 과연 지금 신뢰받고 있습니까? 의회는 과연 신뢰받고 있습니까?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와 검찰, 법조인들은 신뢰받고 있습니까? 기업인들은 신뢰받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사회 실질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권력 가졌다고 하는 모든 그 권력은 현실적으로 권세는 갖는지 모르겠지만 주권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9명의 기업 총수를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했습니다. 기업이 과연 우리가 말하는 기업가 정신과 기업가의 책임 윤리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삼성은 최순실 씨 딸한테 왜 말을 사줬을까요? 저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약속은 좀 더 깊이 있게 깊은 약속으로 좀 가주길 바랍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정경련과 대기업들은 박정희 시절의 국가주도형 대한민국 주식회사 체제 내에서 자기의 잔뼈를 키웠고 그렇게 키워진 그 기업의 규모가 1980년대 이후로 세계화된 규모 내에서 이미 우리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대한민국 국가경제 내에서 그들의 우월적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 좋은 품질의 값싼 가격 경쟁력으로 그들의 고수익을 올려왔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늘 우리 한국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배하려 노력해왔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누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가를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얼른 찾아옵니다. 그에게 선물을 주고 그에게 맛난 음식을 사주고 그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사회적 기득권의 네트워크에 그를 얹혀놓으면서 그들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 그리고 집단 소송제에 대해서 정경련과 대기업 집단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해서 삼성이나 대기업한테 납품해봤자 2, 3년 내에 기술 뺏기고 시장 다 뺏깁니다. 이 현실 내에서 그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에게 징벌적 배상을 강화할 때라야만 중소기업의 기술이라는 재산은 보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중소기업의 기술이 재산가치로서 보호받지 못하는데 어떤 중소기업이 제2의 정주영, 제2의 이병철로 클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대통령 권력을 포위하고 있고 이 여의도를 포위하고 있고 법조계를 포위하고 있고 광고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알량한 일자리 몇 개로 고급 관료들을 다 포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의 구조본이나 그룹 홍보실을 없앨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것 저는 그게 어제 9명이 기업 총수한테 기대했던 저의 기대였습니다. 그 전날 그런 마음으로 트위터에 제 글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더군요. 우리는 언제나 어렸을 때 멋지게 봤던 상대가 칼을 떨어뜨리면 칼을 잡을 때까지 점잖게 서 있는 그 멋있는 대견 언제나 그런 모습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쓰러지면 멀쩡한 사람 눈에 모래를 뿌려서라도 잡아뜨리는 이 비겁한 경쟁들. 그래서 끝내 오늘 젊은이들에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말로 그 좌절의 시간을, 좌절의 고통을 선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돈의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기업과 재벌들 권력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 촛불광장이 단순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집에 1년 먼저 보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길 저 촛불광장의 민심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해야 될 만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 정당 정치, 이 정당 정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선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 찍어주면 나라 돈 좀 더 끌어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당을 뽑으면 우리 지역 발전 조금 더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당을 찍으면 우리 지역 출신의 고등학교 엘리트들 장차관 좀 더 많이 시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당이 실질적으로 저 평범한 촛불광장의 시민들의 그 양심과 주권자들의 공적 시민들의 공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특수화된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갖고 지역주의 정치만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국민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1990년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3당 야합 그것은 대한민국의 야당과 민주진영을 호남의 토끼몰이한 반역사적이면서 가장 치욕적이면서 가장 위험한 시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덕분에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인들이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 우리가 모두 노동자이든 농민이든 사장님이든 기업인이든 할아버지든 청년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갖고 있는 이 공적인 정의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정당은 정책을 가지고 서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나를 뽑아주면 우리 지역 발전시킨다는 그 알량한 구호 하나로 정당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촛불광장에 이 타오르는 저 주권자의 정의감은 현재 여의도의 정당 정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저 촛불광장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아니면 5.18의 저 죽음 이후 아니면 87년 60항쟁의 저 이후 우리는 기껏해서 횃불 들고 목숨 버리고 팔다리 잘려가면서 투쟁했지만 역시 그거 팔아가지고 한자리 차지하는 놈들은 따로 있더라. 이 역사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요? 반복하는 거 아닐까요? 이 역사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이 역사를 극복하자고 김대중의 국민의 정당의 노선이 있었고 노무현의 국민통합의 정신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댓글이 잘 안 올라오네요. 제가 너무 진지합니까? 그래서 촛불광장의 우리 주권자 여러분, 저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나아갈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광장에 광장에 설 때마다 저는 정말로 죄인이 된 마음이었습니다. 이 투쟁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제 세금 내가지고 봉급 주고 좋은 차 줬으면 그 정치인들이 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의 정당은 시민의 공적 삶에서 우리 모두의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부문으로 나뉘어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 묻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낸 세금 조금 더 걷어 얻어다가 지역에다가 뿌리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는 지역발전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정부한테 권한을 다 줘야 합니다. 충청남도 도지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전라남도 도지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발전과 지역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내셔널 어셈블리라고 하는 국회는 국가의 미래를 향해서 5천만 명 모두의 이익을 향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영남, 호남, 충청도 가려가지고 국가 돈 좀 더 많이 빼오게 게임을 하는 곳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누가 이끌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 되면 그 대통령이 5천만 명의 대표여야지 영남 대표이고 호남 대표이고 충청 대표에서 되겠습니까? 그건 민주주의의 붕괴입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정치와 정당을 불신하는 이유는 이 정당과 정치가 평범한 시민들의 상식의 정의관에 입각해서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진행위원이 틈나실 때 핸드폰에 문자 좀 보랍니다. 맞아요. 언제까지 지역주의로 펴버려서 서민들을 우민으로 만들 건지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집값 올려준다고 지하철 깔아준다는 놈을 뽑으면 안 되는데 아니 뭐 놈깔이라고 하기는 예. 뭐.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예, 이런 말 좋아요. 예, 제가 조금 제 말이 어렵다고 자꾸 저를 디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스트레스 좀 받습니다. 진짜 맞는 말. 근데 뭐 질문이 좀 있어야 되는데. 더민주 탄핵 릴레이 죄다 동영상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안희정 지사님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정민씨. 정민씨가 또. 예, 대략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 아, 나 제 얘기 아직 안 끝나가지고 아직 질문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예, 예, 저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후손인가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마이크 주면 한 기본 서너 시간씩 하시거든요. 저도 그 정도는 해야. 어쨌든 제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저는 4.19, 부마항쟁, 5.18, 60, 대한민국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역사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항은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다. 임진왜란 의병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48년 헌법 이래로 우리가 이 주권자들이 이 역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과 생명과 피와 땀을 바쳤는데 그것이 왜 현실의 정치체제와 지도력에서 확립이 안 되느냐의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촛불광장의 저 민심은 당연히 거짓말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과 부패를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대안으로서 의회와 정당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를 정당 지도자들이 명심하지 않는다면 저 촛불광장의 민심으로부터 우리 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랬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가 지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당과 국민의 정부라고 집권하자마자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5년 내내 국민의 정당을 만드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영남 사람 김중건 씨를 데려다가 비서실장 시키고 보수 진영의 이종찬 씨를 모셔다가 중앙정보부장 시키고 이념과 지역에 입각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이길 바랬습니다. 그러한 김대중의 정신을 부산 사나이 노무현은 받들어서 부산에서 김대중의 깃발을 들고 떨어지고 떨어지는 당의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서 우리는 노무현을 국민통합의 상징을 만들어서 우리 민주당의 염원인 전국정당과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내부의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 혁신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든 지위와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야3당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염원을 명심해야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분리하려고 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우리 하나 된 역사입니다. 저는 이미 2008년 김대중 노무현 우리의 두 분 대통령을 출당 탈당시키고 우리끼리 치렀던 그 전당대회장에서 무엇이 부끄러워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이 전당대회장에 안 모시느냐고 저는 항변한 바 있습니다. 2008년 저는 전당대회 때 최고위원에 도전하면서 제가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당사에다가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현관에다가 붙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정책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를 잊고자 하는 후손의 편향된 고집이 아닙니다. 주권자 여러분, 그래서 선거 때 정의를 말하지 않고 가치를 말하지 않으면서 이익과 이익만을 말하는 정당과 정치에 대해서 주권자 여러분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 또한 촛불광장의 모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계시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께 저의 소신을 말씀 올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커다란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주었던 전통적인 산업구조가 전 세계의 산업구조 개편기에 그 경쟁력을 상실한 채 우리는 새로운 산업으로 수중갱신을 하는 해야 되는 시기에 이제 돌입해 있습니다. 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또한 전남지역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조선업은 이제 산업구조 재편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콘크리트 바닥에 추락하는 실업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사회 안전망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산업 구조 재편을 통해서 더 좋은 일자리와 더 좋은 수입이 보장되어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국가 R&D와 교육을 혁신시켜내야 합니다. 현재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를 가지고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상고분해고 공고분해서 손기술을 익혀가지고 수출 여건을 만들었던 그 발전 전략으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육 투자를 해야 되고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기 때 노동시장의 개혁과 쏟아져 나올 실업자들과 그들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과 국가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층과 부문 간의 엄청난 많은 갈등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술 없이 우리는 미래를 못 엽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지도력은 이 미래를 향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적인 여론은 여론대로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선 국가의 리더십을 향해서 힘을 모으는데 우리는 모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버지 때 만들어놓은 지난 중화학 육성, 중화학 공업 정책에 입각한 수출 산업 제조업 중심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전체 노동자의 6, 70%가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 현실까지 이제 나머지 있는 그 정규직마저도 그 자리가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경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헬조선 금수저 흑수저를 지금 반복하면서 좌절에 빠져버리는 국가의 지도력과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대책과 노력을 못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두 분의 대통령은 정직하게 이 문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 대통령에게 가해진 우리의 비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물들었다. 그러면서 민주정부의 그 개혁정신을 변질된 대통령으로 삼성공화국 정부로 공격을 하고 끝내 우리의 동지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발로 차면서 그들은 새로운 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이므로 우리는 새로운 정당을 하겠노라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도망간 리더십을 가지고 대한민국 미래 못 맡깁니다. 이미 그것은 저 주권자 광장의 촛불 민심이 지금 정당에 대해 신뢰를 안 보내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전통적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논쟁, 세계화에 대한 논쟁, 노동계급의 노동해방에 대한 문제, 대북정책의 속에서도 민족자주노선과 민족해방이라는 논리, 반미투쟁에 대한 논리, 이 모든 논리를 가지고는 현재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20세기와 결발한 새로운 시대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들과 새로운 정당의 리더십이 만들어질 때라야만 우리는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내년 2017년 대한민국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정당의 신뢰, 정당의 새로운 비전,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시민 모두에게, 정치 지도자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정당은 이익을 얘기하지 말고 가치와 비전을 얘기해라. 정치는 분노와 미움과 누구 뒷땅을 까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가치와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라. 그것이 새정치이고 그것이 저 촛불광장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공감이 되면 박수 한 번씩 쳐줘도 좋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그 너무 좋은 글만 올라와서 역시 우리 더민주당에 깨어있는 우리 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제 말씀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그러한 새로운 정치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그것은 정당 정치가 기존의 지역주의, 종북 좌빨, 낡은 이념, 이것 가지고서 하는 정당을 이제 끝내자. 저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의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입에서 다시는 지난 20세기 냉전의 그 낡은 선동문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상대를 향해서 종북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것, 일제 때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 다 친일이냐라고 하는 이 식민지 독립운동을 모욕하는 발언들, 또 우리가 남이냐라고 하는 이런 지역주의 발언들이 나는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자들에 의해 입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정당의 미래를 새롭게 세우는 그런 계기로 저 촛불광장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야3당은 분열을 극복하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분열을 시켜서 분열의 정치를 하지 말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과 노무현이 필승을 거쳐서 만드는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미래 비전을 우리는 계승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 어느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친노 같아, 너무 민주당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동네, 민주당은 한 번도 찍어보지 못한 동네, 그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제 소신과 신념을 한 번도 바꿔본 적 없습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 도전했을 때 제1공약은 김대중, 노무현이 못다 이룬 그 미안의 역사를 계승하는 민주당의 리더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1공약이었습니다. 저는 제 소신과 신념으로 가장 보수적이라는 그 충청남도에서 저는 통합의 리더십을 구축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신과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상대방이 말을 못하도록 굴복시켜버리거나 상대방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견해와 주장과 이해가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유 우리 아버지가 친일의 역사가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고통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지방사회에 대해서 모욕죄 생각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으로 난 안아주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국정교과서를 만들거나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어떤 견해를, 나와 다른 견해, 내가 지금 현재 생각했을 때 정말 나쁜 견해라고 생각하는 그 견해를 박살내고 추방하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라, 그 견해를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한 대한민국의 자손으로서, 국민으로서 함께 살아가자는 그 미래,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촛불광장의 이 주권자의 명령은 박근혜 사퇴, 박근혜 퇴진, 탄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인 저에게는, 정당인인 저에게는 저 촛불광장의 민심은 역사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니들 새로운 정치 안 하면 재미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 촛불광장 나갈 때마다 제가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왜 너 일찍 나가서 같이 뭐 축제처럼 즐기지 못하냐는데 그 촛불광장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서 저 주권자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합니까? 나라일 하라고 이 정도 시켜놨으면 우리가 책임졌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저 상태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정치적 계산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스스로가 모든 걸 내놓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야당 동지들에게 제안합니다. 호남의 정신은 김대중의 정신이고 호남의 정신은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지역의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가두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민주당의 미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김대중이 다 못한 길이었고 노무현이 끝내 다 이루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들의 미래를 향해서 정책과 가치와 소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정당 정치, 나를 뽑으면 지역에다가 철도 하나 더 놓는 그런 정당 정치 말고 실질적으로 5천만 명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과제를 풀기 위해서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정당 정치, 그래서 정당인이고 정치인인 것이 국민에게 불신과 욕을 먹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느 직종처럼 아이고 욕본다, 고생한다, 존경한다 정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의 정치, 저 그거 좀 만드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그렇게 가겠습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미래를 향해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에 충성해왔습니다. 감옥에 가라면 감옥에 갔고 감옥 갔다 온 이유 때문에 공천 안 줘도 당에 남았고 사면복권 안 시켜줘도 안 삐졌습니다. 저는 제 청춘과 역사를 모두 통틀어 이 역사에 충성해왔고 정당인으로서 제 의무와 지금 인류에 충실해왔습니다. 저는 이 제 인생의 이 자부심을 근거로 깨어있는 시민 모두에게 제안드립니다.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야당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콘크리트 지지층 만들면 박근혜처럼 그렇게 변질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민주주의자의 정신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정서적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가 이제 그럴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도 제가 그동안 13대부터 이 여의도에서 정당인으로서 지내왔던 중에 새누리당에 적어도 여기서 카메라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카메라 꺼지면 딴 얘기하는 정치인들 정말 무수히 봤습니다. 어제 했던 얘기도 손바닥 뒤집는 정치인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에도 자기가 한 말이 계약서로 지키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틀 내에서 진보 진영과 야당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적극적 냉전의 이념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그것을 적극적으로 민족해방과 니들은 친일수구 아니냐라고 공격을 방어를 했던 이 20세기의 냉전적 질서의 구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와야 합니다.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지역주의 구조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중부권 대망론으로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중부권 대망론으로 두 달 전에 언론에서 주목받을 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고자 함이지 중부권이라고 하는 지역적 대표성이 대표가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도는 충청도 도지사로서 저는 대한민국의 이 국민 통합과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도전을 하지 지역적 대표성을 가지고 영남도 한번 했고 호남도 한번 했으니까 충청도도 한번 해라, 이런 정도 수준의 대통령에 도전할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해서 저는 도전하겠습니다. 그것이 저 촛불광장의 민의를 직업정치인으로서 성실히 안는 저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와 야당을 지지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당과 저희 함께 좀 해주십시오. 힘을 좀 몰아주십시오. 모아주셔서 이거 이 정당 정치가 지역주의, 거짓말 정치, 이익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역적 이기심을, 부문의 이기심을, 집단의 이기심을 통해서 선거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해결해야만 된 우리 모두의 이익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그런 정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예, 핸드폰이 안녕하세요 그러네요. 네. 바로 이 촛불광장의 민의를 무겁게 안고자 하는 직업정당인 안희정의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권자 여러분, 그 민의를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민의를 받드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니까 국민의당 동지들이 좀 저를 댓글로 저를 디스를 많이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한 형제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선배 동지들을 한 번도 타인처럼 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김대중 문민의 역사에서 한 형제이고 한 동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왜 다른 형태로 이런 당을 달리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친노든 친문이든 동교동이든 호남이든 이런 이름으로 당을 깨고 당을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 동지이고 국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진보진영과 민주진영을 대표해서 보수진영과 서로 경쟁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될 책임있는 정당인들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냅시다. 그래서 이 탄핵을 계기로 깨어있는 주권자들의 시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됐습니까? 10분 전이네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전까지 얘기했는데 또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나라는 정당 정치의 책임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합니다.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떳다방 정당 정치를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우리가 집권을 한다면 그 집권 기간이 성공을 했든 실패했든 그 정당이 AS도 하고 리콜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대통령이 임기 후에 4년차, 5년차마다 이 불행을 겪는 이유는 정당 정치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당 정치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우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안합니다. 현재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원내에서 스스로 뽑은 자기들의 대표를 발로 차내는 의회 의원들의 그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헌법에 써 있습니까? 대통령이 싫어하고 대통령한테 각세하면 원내대표 쫓아내라고. 제왕적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의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또한 의회는 현재처럼 대략적인 선언식으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알맹이와 안고들은 죄다 장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좀 위임하고 있는 이 입법은 입법 수준은 구체화합니다. 의회 유럽이든 미국이든 입법 법안이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이유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정책의 목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 그 정책수단에 동원되는 재정계획까지 법률에 전화 집어넣기 때문에 법률이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겁니다. 우리 법률 지금 5페이지, 6페이지짜리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가 시행령으로 죄다 대통령령으로 장관령으로 넘기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현재의 헌법 체제에서도 의회는 입법 수준을 높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재의 헌법 체계 내에서 의회는 의회의 자기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충분히 의회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또한 상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많은 지도자 여러분, 대법관 하시고 나와서 여의도 정당방 뒤웃거리는 거 아닙니다. 대법관 옷 벗자마자 사건을 수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헌법에다가 써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할지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헌법 바꿔야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자습서 잡고 바꾸는 모양처럼 보입니다. 저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자치분권을 향한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헌법에 대한 동의가 이 정도로 됐다면 장래의 어느 시점까지 헌법을 바꾸자라고 하는 약속을 못 받고 그 헌법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조직 구성과 논의 내용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이것을 뒤에다가 무조건 넘기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권한을 높인다고 하면 의회가 어떻게 입법 수준을 높일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험을 해봐야 합니다. 어떠한 검증과 실험도 없이 헌법 딱 바꿔놓고 그 헌법이 작동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지방자치로 간다. 그러면 어떤 수준의 지방정부를 구성할 때 그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적어도 두텀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군수님들 4년 4년 한 판례는 봐야 그 정부가 원활하게 돌아갈지 말지를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처럼 시장 군수 직접 뽑아놓고 시의회 군의회 또 따로 뽑아놓고 군의회는 견제하라고 그러고 시장 군수는 끌고 가라고 그러면 그 정치가 생산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양한 지방정부 구성 사례를 우리는 좀 실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헌 문제를 지금 당장 권력 엘리트들의 제왕적 대통령을 놓고 뭔가 권력을 좀 나누면 뭔가 잘 작동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몰이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헌법 개정에 대한 큰 폭에서의 합의가 되었다면 그것을 일정한 미래의 시점에서 헌법 발효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우리는 지방정부의 실험, 의회의 입법 수준에 대한 실험, 그리고 검찰 독립성을 향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실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적 구조를 완성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헌법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끝으로 도지사님은 차차기 아닌가요? 예, 제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또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가장 깊고 가장 넓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우 리얼싱 진짜 물건 나타났다라고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모든 것을 다해서 도전하려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이제 이 오늘 이후로는 차차기란 단어는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고등학생인데요. 대통령 되시면 충남의 젊은이들을 많이 고용해 주실 건가요? 예, 영남, 호남, 충남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미래가 있을 때 현재는 얼마든지 극복 가능합니다. 근데 이 희망은 공정할 때 희망이 만들어집니다. 불공정한 사회 구조, 경제 구조, 이 문제를 극복해서 공정한 규칙을 통해서 내 나의 도전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충남 고등학생 저는 여러분들께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지단님이 말씀하신 시대 교체는 정권 교체와 어떻게 다른가요? 예, 끝으로 이 질문인데요. 예, 이건 제가 이제 이제까지 얘기했던 많은 이야기입니다. 핵심으로는 박정희 시대의 국가주도형 발전 전략, 관주도, 서울 중심, 높은 사람 중심, 똑똑한 사람 중심의 이 역사를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저 촛불광장의 시민들처럼.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의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국가의 균형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있는 센놈 중심, 너는 닥치고 따라와, 이 리더십을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난 박정희 시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질서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재편하는 길이기도 하고 잘나고 출세한 사람들 중심의 불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바꿔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단순하게 여야의 정권교체가 아닌 한 시대의 가치와 철학과 비전이 바뀌는 새로운 시대교체의 정권교체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저 촛불광장의 위대한 힘입니다. 저는 촛불광장의 촛불을 보면서 북극에 가면 오로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실질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 그 오로라를 보는 듯한 감동을 느낍니다. 주권자들이 저 광장에서 저렇게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이 역사적인 힘은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주권자들의 그 뜻에 충성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충남의 엑소 안희정 댓글 읽어달래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저와 외모가 거의 용호상박을 겨루는 그리고 그 저희 홍성에도 집안 어른이 또 지역에 피부과를 운영하셔서 저랑 늘 만날 때마다 홍익표 의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홍익표 의원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망가겠습니다. 아, 칩소기라면서. 아,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그리고 그 JTBC인가요? 그 뉴스룸에 이렇게 나와서 외교안보 전략이나 대중국정책 얘기하실 때 저 정말 감동 먹었어요. 그 야당이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이야기도 하면서도 그것이 지토체계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균형 잡히게 얘기하는데 너무 멋졌습니다. 저야말로 우리 안희정 지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그 자영이 거기 사세요. 그래서 아주 저보다도 우리 안희정 지사 왕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